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68돌 경축위원회가 9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회는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공화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송중앙기관 일꾼들, 비전향 장기수들, 중종의 200일 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꾼들, 공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68돌 경축 제1본조선인 축하단과 사회주의 조국이 치료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부, 무관 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습니다.